Yo, 너무 계획적인 걸 우리 둘의 만남을 넌 마치 각도기로 맞춰본 듯 각을 짓는 걸 우리 사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너 혼자 세운 공식으로 쉽게 정리했는 걸 뻔한 거짓말 다 써있네 네 작은 얼굴 한 칸에 아직도 네가 이뻐 보일 때면 한 잔에 뛰어 술김에 널 미련 없이 욕해보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지 내 맘을 몰라 난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웠어 피자가 너무 맛있어 내 통장도 비웠어 여자도 만났으니 너의 기억도 비웠어 시원해 괜히 슬픈 티 내면 서동풍 잡기가 싫었어 오늘은 소주 대신 모두 감병을 시켰어 속이 울렁거려서 빨리 화장실로 난 뛰었어 시원해 넌 날 병기 위에서 울리고 난 병기 위에서 넌 날 하루 종일 굶기고 시간 뒤에 숨기고 있어 이건 너무 계획적인 걸 상황 파악할 때쯤 이미 게임 over야 탁한 상술에 눈 뜨고 코베인 거 수수하게 입고 날 향해 짓던 미소 뒤에 있던 본연은 플레이걸 신사동 커피샵 물 엎지른 게 쇼의시장 물론 철저히 보안 유지된 너의 신상 허심탄회하겠다고 와나 드라마 주인공으로 발탁했지만 내 지갑 최종이 다 되고 나니까 와 헤어지자 친구 남잔 뱅시 난 뚜벅이었기에 옷은 유니클론 대웬 지방 시도우 체험 이리저리 치어 셔틀 콕신 세면 치모텔 라이 배드민턴 난 너한테 이용돼 시시코너처럼 맘만 바꿔 멘탈 붕괴시킨 후에 별통 보는 카톡 내 시간도 또 정신적 피해 ain't no love it up 계획적인 년 꺼져 날 만나는 날에는 넌 문자 기록을 지웠고 그래 나도 똑같았어 뭐 바람도 피웠고 서로에게 잘 된 거야 우린 본인 다 봤으니까 시원해 넌 날 병기 위에서 울리고 난 병기 위에서 넌 날 하루 종일 굶기고 시간 뒤에 숨기고 있어 이건 너무 계획적인 걸 너무 계획적인 걸 너무 계획적인 걸 너무 계획적인 걸 너무 계획적인 걸 너도 계획적인 걸 너도 계획적인 걸 나도